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 말씀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2부 예배 때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읽으면서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토론식으로 같이 2부 예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서로 이제 질문하고 얘기하면서 했었던 내용이고요.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은 이제 4월 9일 날 제가 교회 1부 예배 때 같이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.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품인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그분의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. 근데 제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의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고 그 계획이 제가 이해한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처음 가셨 우리를 향한 그 선한 일의 첫 계획은 거기서는 있다라고 봤었고요. 이제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헬라어를 좀 찾다 보니까 카리스와 카리스마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.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카리스마를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선한 일을 펼쳐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리스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카리스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. 그래서 온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야 할 줄로 압니다.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거룩함, 의로움, 지식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넣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찾은 겁니다. 인터넷에서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하나가 이 상황을 아마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며 영원한 생명을 알고 또 그 속에서 예수를 통해 주셨던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. 근데 이 사건,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질문하는 그 사건이 마가복음, 마태복음,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. 그 세 말씀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돈이 많은 젊은 관리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간절하게 무릎을 꿇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묻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는 당신은 계명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. 근데 젊은 관리는 저는 이미 그걸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.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기에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거였습니다. 근데 성경은 그가 워낙 부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심하며 울며 근심하며 떠났다 라고 합니다.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 십계명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왜 도리어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주면 되는가? 즉 가난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을 팔아서 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?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얻었지만 결국 떠나게 되는가? 라는 질문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. 그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.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된다.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데요. 사랑에 대한.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과연 그 속에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의 삶 가운데 진정 형제와 자매 혹은 이웃을 사랑함이 있었을까? 저는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셨을 때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그는 법으로서 계명들은 완수하며 완벽하게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법이 존재해야 됐었던 본질된 정신에 대해서는 아마 놓친 것이 아니었을까.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왜 예수님은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주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바꿔 말할 때 누군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영원한 생명, 즉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.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. 그래서 제가 이해했던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. 제가 봤던 두 가지는 첫 번째 그 사람은 법으로서 계명을 완수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법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함에 있어서는 냉담한 사랑이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몬, 즉 이 돈을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이해했었습니다. 즉 내 돈을 남에게 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젊은 이 관리의 마음 깊은 곳 중심에는 누가 주 되시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. 결국 그 사람은 돈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도 얻고 싶은 겁니다. 근데 예수님은 네가 정말 너의 중심 안에서 주인 삼고 있는 만몬을 놓아주면 그러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. 이제 이 사람은 답을 얻었습니다.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? 예수님은 정말 뭐 이런 뭐 딱 맞춤 과외처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재산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떠나게 됩니다.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싶었었을까?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봤었고요.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너의 마음 깊은 중심에 누가 주 되시는가? 라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됩니다.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답은 너의 마음의 전부를 다하고 너의 영혼의 전부를 다하고 너의 힘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과 내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라. 그리고 너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살아야 한다. 아마 그것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